you 빨라지는 걸음걸이 Look at me 호기심을 자극하지 Look at them 알아챌 수 없는 거리 Baby don't panic I'm bomb at party 차올라다리 딱 좋은 타이밍 이건 비밀이야 shit 우리만의 hot bomb at party 널 끌어당김 억정이 내게 뺏겨버리는 shit 몽롱한 기분이 좋은 tonight 색다른 세계로 이끄는 light Follow me 감는 게 illusion 한 입에 삼켜 널 delicious 아찔한 미끼로 hook up 관심을 먹고 고르면 Follow me 감는 게 illusion 몸집을 올려가 delicious 점점 더 커지는 fire 관심을 먹고 growing up 겁내지 말고 idiot Easy peasy 너도 알다시피 When you busy 내겐 그저 dish 도깨비볼 너를 놀려부 예상 못한 순간 등장하지 불쑥 처음 보는 스타일 뭐 모른 타밍 너의 약점에 다 hit it's so funny 한밤의 party 널 끌어당긴 알아도 막을 수 없는 반지 낯선 이 기분이 묘한 tonight 감춰둔 본능을 이끄는 light Follow me, come and get illusion 한 입에 삼켜 널 delicious 아찔한 미끼로 hook up 관심을 먹고 growing up Follow me, come and get illusion 몸집을 불려가 delicious 점점 더 커지는 fire 관심을 먹고 growing up 단번에 노리는 하나 둘 네 맘을 뺏어 going down